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 다 같이 자매부터 시작.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분명하게 염두에 둬야 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내용,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결국 나를 나를 치장하고 나를 좋게 만들어서 어떤 나의 기대를 더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참된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 가지고 지겹다고 생각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지옥에 가는 운명으로 다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그 저주에 갇혔다. 그것이 인간의 형편이고 인간의 본질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싫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본질을 자꾸 간과하면 믿음이나 복음이나 천국이나 어떤 열매나 구원들을 다 오해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간과하면 사람들은 신앙이란 것을 자기를 근거로 해서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복음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단순하게 세 가지의 잘못된 밭과 좋은 밭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나쁜 밭을 잘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선 안 된다고 제가,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거, 그거는 스스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더 좋은 선생님 혹은 더 좋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을 제공했겠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의 문제와 그 영원한 심판의 문제와 그 죽음의 저주에 갇혀있는 이 현실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고요?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훌륭한 밭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비관적으로 들리고 뭔가 우울하게 들리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좀 뭐가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닐까. 맞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간이 분명하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은 분명히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아니라 저주에 갇힌 자기 실상을 보게 하고, 아, 그런 나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생명과 가치와 의미는 그 예수님께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는 사라졌는데 내가 짓고 있는 뭐 자범죄는 안 사라져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고쳐가는 거라고 신앙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원죄가 있으니까 나의 그 자범죄,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원죄가 없어졌는데 이런 죄를 짓습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참된 성령이 임한 신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 이런 우리들, 이런 인간인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달라진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막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인 그것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네, 그런 나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달라진, 성경이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씨 뿌린 비유가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5절에 그걸 해석을 해주시죠.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길가밭에 떨어진 씨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리고 잠시 견디는데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는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고난과 환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아무 결실도 못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사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밭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칠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막을 힘도 없고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질 때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힘도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할 힘도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그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이런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그리고 돌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상, 자신의 그 죄인됨과 저주에 갇힌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종교적인 실천,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함, 착한 일 이런 것들에 가려 그것들로 자기를 가려서 진정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 이것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가짜라고, 너희는 오히려 마귀가 너희 아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그 겉으로 가려진 그 신앙을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발 여러분들 그런 착각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혹시나 내가 뭐 교사도 하고 있고 뭐 성가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뭘 하고 있고 나름 집중하려고 하고 예배도 잘 들으려고 하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 나는 이방인과 달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늘 직면하게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진짜 그 내면에 들어가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말씀이 얘기하는 그 인간의 본질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면 아 다른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 존재도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또 동일하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무 안 그래도 뭐 자존감이 낮은데 계속 이런 나의 자존감이 내가 나쁘다고 내가 죄인이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상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씨 뿌린 비유는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에 모여있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짜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분노케 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간상이 복음을 통해서 발각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씨가 뿌려짐으로 아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는 그 밭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평소에 자신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난 조금만 노력하면 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어떠한 그 생각들을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자꾸만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 씨는 악한 자에게 뺏긴다고 그랬죠.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라면 악한 자에게 뿌려진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상태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악한 자가 그 뿌려진 씨를 빼앗는 것은 뿌려진 그 씨가 정말로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도 알고 있는 씨의 가치를 정작 밭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이 씨가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 인간은 악한 자를 대항해서 씨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고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던져져도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에서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할 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한 환난과 그 박해가 주어지면 당장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신자는 스스로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그 말씀으로 기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말씀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욕심 이런 것도 뭡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염려이고 걱정이고 그리고 유혹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두려움 없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겠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에게 뿌려진 씨를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게 막음으로 생명의 길을 방해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말씀이 던져지면 잠깐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다른 나의 희생,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포기를 요구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게 사람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다 이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적을 맛봐서 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하면서 환영했던 이들이 자기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소리 지르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열두 제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제자들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라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이 말씀하신 게 8장 그리고 9장 10장 이렇게 세 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8장에서는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막다가 어떻게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엄청 욕을 먹, 사탄이라는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9장에서 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져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이러면서 싸운다고요. 그 10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야겠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 나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모습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와 똑같은 그런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더 나은 자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절망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그 존재들조차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구나. 아무리 내 옆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있어도 그거 하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진짜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아니, 당장 내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일 있으면 죽는다고 그런 선고받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 내일 살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왔는데 그 의사가 당신의 그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팔다리 멀쩡한 힘센 정표가 이렇게 있는데 정표한테 가서 내일 너가 살 거야. 유명한 의사가 와서 널 돌봐줄 건데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표한테 무슨 의미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밭 같은 우리를 일궈내서 그런 우리를 막 솎아내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말씀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이고 영광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함으로 이루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솎아내시고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 씨, 그 생명력 있는 씨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이제 좋은 밭으로 열매 맺게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뿌려진 그 씨의 생명력이 그 밭을 정말 좋은 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씨 뿌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얘기죠,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농사를 하는 거는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밭을 일굽니다. 그렇죠? 그러면 길가밭도 이렇게 막 부드러지고 돌이 튀어나오고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길가밭 같은 그 모습들을 들이켜내고 우리 안에 가시밭 같은 그런 모습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거를 확인하며 가는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내가 이럴까? 여전히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습일까? 그러한 여러분들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지? 물론 그거를 당연시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라는 건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뭐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진짜 내가 바꿀 힘도 없고 바꿀 능력도 없는, 바꿔도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정말 그런 가치 없는 나에게,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주시는 그 분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읽어내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그래서 정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진짜 참된 겸손이 나타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쟤보다 낫다, 뭔가 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봅니다. 겸손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영원히 받아야 될 그 멸망만 합당한 그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평안이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왕창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그게 아니라 애를 쓰고 평안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쁨, 감사, 사랑, 헌신,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발견하고 누릴 때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밭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밭은 내가 이거를 만들어냈어, 혹은 내가 이거를 읽어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생명과 그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이 그 밭을 일구시고 그 열매 맺기까지 수고한 뿌린 자의 수고와 노력이고, 그리고 그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내게 주는 추억,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마음 밭을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속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우리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결국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냥 삶에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결신은 반드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자신의 속 실체를 보면서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한 그 모든 모습들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존, 내가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존귀함까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염려와 유혹 속에서 살던 자기가 나는 천국이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욕망이고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아, 정말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 있을 때는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꼴찌다. 늦게 시작했다. 뭐 제일 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들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 우리 안에 길가바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돌바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시덤불 바신 것을 드러내면서 그런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부르셔서 자기가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길가밭이고, 내가 돌짝밭이에요. 내가 내 유익을 따라서 좋은 사람 챙기고,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상대를 대하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사실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떠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형제의 그 티냐 티만 보냐?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그렇죠? 형제 티가 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보라고. 내 눈에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보라고. 그렇다고 뭐 그것을 이렇게 막 무마하고 뭐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가서 얘기해야죠. 형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합니까? 내가 나 또한 그런 존재이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그 일, 말씀을 심겨주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든 평범한 인생을 살든 무슨 자리에 있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제자 양육 좀 합시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자기 절망을 보고 있다면 자기 죄를 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참된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 안에 소망. 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